남조선 유시수에 의하면 미제와 일본 자위대의 함선들이 3일부터 9일까지 조선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에 광분했습니다. 훈련에는 미제의 칼빈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인 휴가호, 이지수 구축함 등이 투입됐습니다. 함선들은 조선반도 해역으로의 기동 시 전투 대응 변화와 통신 절차에 대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제와 일본 반동들은 1일부터 3일 사이에 칼빈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 로날드 레가노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등을 조선 동해에 들이밀어 북침전쟁 연습을 감행했습니다.